또 어떤 날 문득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 익숙하지만 낯선 듯한 노래 괜히 눈시울이 붉어져 울 것 같아 너와 함께 차 안에서 나는 그날의 그 노래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지금 이 노래는 꽤 오래된 거야 이제 다시 써보려 해 담담하게 어디선가 들을 수 있게 옛날 생각할게 오늘따라 you